짙은 이 밤의 끝 점점 더 희미해져 멀어져가 지하게 달아 빛났던 그때를 네가 사라진 어둠에 갇혀 홀로 남겨진 날들 끊임없이 울려 내 맘에 널 향한 소리 번진 메아리 yeah. 흐린 시간 넘어 손을 뻗어 품 안에 널 안을래 잊어버린 나란 걸 너의 숨소리 내 주위를 맴도는 걸 이 밤 가득 밀려보는 메아리 이제는 문밖에 숨을 부르는 이 순간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oh, oh, yeah. Yeah, yeah. 널 외치고 불러 love me now come love me now 조심스럽던 심장 향기가 또다시 너를 찾아 비가 내려와 그대로 내려가 yeah, yeah. 너와 입을 맞추던 길 이제는 더 다니는 로길길 몰아쉬는 깊은 한숨에 점점 짙어진 널 향한 울림 잠든 기억 넘어 발을 디뎌 희미한 널 잡을래 늦어버린 나란 걸 너의 숨소리 내 주위를 맴도는 걸 이 밤 가득 밀려오는 메아리 이제는 뭔가 계속 널 부르는 이 순간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I want you to love me now yeah, yeah. I want you to love me now oh, oh, yeah. Yeah, yeah. Oh. 널 외치고 불러 불러 Love me now, yeah.